컨트롤 비슷한 커들이 내 피를 말려와 그간 갈망해 온 자유를 향한 몸부림 당연히 왔던 것처럼 매번 송두리 이제 날 쳐넣었어 네 테두리 속으로 지쳐가고 미쳐 가르치고 다그치며 난 치를 떨어 넌 시나리오의 각본 혹은 악역구리 난 개차변으로 더 구차하게 굴어야 그래야 그제야 잔스러워진 현실을 괴로워져 땡소적이게 날 보란 듯이 날 가로보죠 애틋함이 변질이 돼 숨통을 죄 내가 발부둥을 칠 때 피해자 코스프레 yeah. 두 얼굴의 모습들이 신물이 나 소름 끼치도록 거짓과도 같은 이 눈물을 믿은 진실을 모독 해온 사실 모두 더는 거둘 수 없는 얼룩져버린 가치 내게 바친 시간은 사치 진절머리는 앞이 오듯한 마찰이 시커멓게 타고남은 잿더미 함께 저 밖에 살아가는 느낌 억압감 웃김 또다시 숨죽여 마치 산 얼음 판 위를 걷듯 겁에 질려버린 나 빛 마비된 듯 해 no more stopping 두려워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무서워지니까 또 아무 말 없이 그런 목표정으로 날 몰아세우지는 말아줘 난 어디지니까 조금만 하자니까 오래도 따지니까 순간 변하는 이 모습에 지쳐가니까 제발 날 더럽히지 말아줘 Welcome to 최악의 사랑의 이야기 1 Oh God 주인공들이 되는 나와 너 역할은 뻔하지 난 같은 놈 너 미친 놀이라면 결코 없어 행복한 결말은 From the start 모든 게 다 좋았지 커플 티 커플링 매일 모든 걸 커플로 같이 또 만났지 한없이 통하는 게 많은 날이 이젠 서로 증언한 걸로 하나만 닮았지 Cause 네 불같은 성격 누가 받아주게 야 넌 1부터 10까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야 네 옆에서 누구든 정신병자가 되게 자 연애하면 안 돼 너 같은 애 해나 매달 캣 시급하겠지 네 친구들한테 뻔날 괴로 만든 행동들 빼놓지만 내 욕을 할 때 너 그 누구보다 잘 알지 that you put me through hell 늘 너밖에 몰랐던 넌 goodbye no I don't wish you well 두려워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무서워지니까 또 아무 말 없이 그런 목표정으로 날 몰아세우지는 말아줘 난 어디지니까 조금만 하자니까 오래도 따지니까 그 순간 변하는 이 모습에 지쳐가니까 제발 날 덩그럽히지 말아줘 끝이니까 사악해지니까 더는 참기 힘들어지니까 날 자극하지마 사악해지니까 사악해지니까 더는 참기 힘들어지니까 여기까지니까